Yo.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본 질문 아마 평생 정답은 찾지 못할 그 질문 나는 놈의 고정 말 몇 개로 답할 수 있었다면 신께서 그 수많은 아름다움을 담아 주신 나라겠지 How you feel? 지금 기분이 어때? 사실 난 너무 좋아 근데 조금 불편해 나는 내가 개지 돼지인지 뭔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와서 진주 먹거리 거래 카트 예전보단 더 짓궂어 소원했던 슈퍼히버 이제 진짜 된 것 같아 근데 갈수록 뭐 말들이 많어 누군 달리라고 누군 멈춰서라 해 얘는 숲불보라고 걔는 들고들보라 해 내 그림자라는 망설이 이라스고 불렀네 개그 되고 나서 망설인 적이 없었네 물에 아랫던 나는 조명 아랫던 자꾸 나 따라하지 라디처럼 뜨겁게 자고 나 노려보네 얄짓을 왜 시작한 거지 벌써 이제냐 넌 그냥 들어주는 네가 있단 게 막 좋았던 거야 가끔은 그냥 싹 다 헛소리 같아 샤면 나오는 거 알지 시기 같아 나따위가 무슨 뮤직 나따위가 무슨 춤 나따위가 무슨 소명 나따위가 무슨 뮤즈 내가 아는 나의 그 모점 그게 사실 내 전부 세상은 사실 아무 관심 없어 나에서 툭 뒤실리지도 않은 오해들과 매일 밤 싱그런 게 뒤굴고 돌릴 길 없는 시간들의 습관처럼 미끄러도 그때마다 날 또 이렇게 세운 걸 최초의 질문 내일은 폭샤 그 가장 앞에 와일 but so I'm back to once again yeah. Who the hell am I? Tell me all your names baby Do you wanna die? Or do you wanna go? You do you wanna fly? What's the show? What's the trick? Do you think you're live? Oh shit. I don't know, man. I don't know one thing. Yeah, my name is on it. 사람들이 아는 나 나토록 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나의 난 날 속여왔을지도 벙쳐왔을지도 부끄럽지 않아 이게 내 영혼의 지도류 맞음 넌 절대로 너의 혼돈을 내지마 따뜻히도 차갑게도 될 필요 없으니까 가끔은 위선적이어도 위압적이어도 이 내가 걸어두고 싶은 내 방향에 첩도 내가 되고 싶은 나 사람들이 원하는 나 네가 사랑하는 나 또 내가 빚어내는 나 웃고 있는 나 가끔은 울고 있는 나 지금도 매번 가사라 숨쉬는 persona Who the hell am I? I just wanna go I just wanna fly I just wanna give you all the voices till I die